해나가 요만했을 때 밖에 나가고 싶다고 운 적이 있었어.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그날따라 고집을 부리더라고. 그래서 우는 애 혼내서 방문을 잠궜는데 그러지 말걸 이게 끝인 줄 알았다면 그러지 말걸 원하는 삶을 줄걸 그러지 말걸 뭘 위해 그런 걸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할 수만 있다면 아침을 지우고 싶었어 세상이 온통 밤이어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난 그저